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예수께서 십자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공의와 자비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다시 풀이해드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지상사업을 행하셨는데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봉사사업에 그분의 뜻이 뭔가 보십시오. 구속의 값을 지불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속의 값을 지불할 자격은 누구만 할 수 있는가? 열법과 완전히 조화된 의로운 분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로운 사람도 인간과 동일한 동족이어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인간의 성경을 취하고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한치 오차가 없이 33년 반을 사시면서 다 순종하여서 율법이 요구하는 인간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의를 예수께서 인간 대신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인간의 위치에서, 인간의 신분에서, 인간과 똑같은 동일한 조건에서 인간도 누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받기만 한다면 누구도 법을 지킬 수 있는 입장에 오셔서 예수께서 아버지를 순리하시고 성령을 힘입으시고 은혜를 받으심으로 율법대로 사시는 인간의 빚진 의무를 대신 주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흠 없는 제물이 되셔서 아 인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을 활용하면 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구나 라는 사실을 100% 입증해 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렇지만 그런 인간일지라도 그렇게 그분의 의의를 통해서 사함받고 다시 회복될 길이 열렸지만은 그냥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지어놓은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심장이 터져 죽는 공의의 요구가 다 이뤘다는 주님의 희생 앞에 그분의 공의가 만족한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단은 이 십자가를 또 다른 속임수로 내놓을 것이었다. 이제 어떻게 또 사단이 공격한답니까? 그분의 자비가 공의를 무너뜨렸다. 시간이 없습니다. 무슨 뜻인가?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순종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또 가르치시는 말이나 이미 십자가에서 의로워져 구원받았지 완전해져야 구원받느냐? 또 이렇게 마귀가 또 속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까닭은 우리가 법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받았고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그분 의로 채우시고 보충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가르침들 들으셨죠? 수없이 이런 또 다른 속임수를 통해서 여전히 마귀의 작전은 여전히 예수의 십자가를 믿느라 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서 죄가 끝나지 못하도록 기만시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영혼이 불법을 거치고 죄 짓게 죄지며 사는 것을 거치시고 율법과 조화시켜서 완전히 율법과 충족되어지는 의로운 사람으로 구원하시는 사업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 십자가를 속여서 또다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율법이 완전히 순종되어지고 완전히 지켜지고 완전히 의로워지는 그 생애는 구원과 관계없는 것처럼 또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다른 마귀의 기만입니다. 이 기만의 극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럴 효험령입니다. 이 관계를 좀 이 짧은 시간에 다 사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럴 효험령입니다. 무슨 뜻인가? 사단은 그래 십자 공헌했어. 교회 다녀 열심히 믿어 침례 받아. 그런데 계명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보자. 온 세상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도무지 살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짐승의 표입니다. 이해되셨죠? 뭔 뜻인지. 예. 먹고 사는 아무도 매매를 할 수 없는 여러분 지금 돈을 싹 가져가면 재림교회들 몇 사람이 안식을 지킬까요? 예? 은행에 돈 없으면 안식을 누가 지킬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월급 안 주면 누구나 몇 사람이나 저처럼 이렇게 목회나 설교 계속할까요? 한 푼도 돈 안 되지만 누가 섬겨서 나갈까요? 별로 없을걸요? 별로 없을걸요? 열심히 봉사해도 목사가 한 번도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교회에 충성할 교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별로 없을 거야. 별로 없을 거야. 이 의미를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단은 그래? 개민 지킬 수 있나 보자? 이 도전이 진설표 사건입니다. 그것이 경제 문제, 돈 문제, 돈 문제. 지금 여러분 눈에 물질을 의지하는 사는 연습을 거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믿음으로 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외양간에 소가 왔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말씀을 따라 사는 생애를, 순종하는 생애를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셔야 돼요. 아멘. 그런 사람들만이 짐승의 표가 왔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을 살아온 사람만 사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육신을 의지하고 혈육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조금씩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뭐가 다 이루었는가? 세목의 세목으로 몇 가지 좀 정세하게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므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네가 땅에서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는 한마디로 함축합니다.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자를 영원히 죄와 사단과 사망에서 온전히 구원할 능력이, 영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창조의 능력, 구속의 능력, 죄와 마귀를 이기는 능력,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는 제가 좋아하는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영원히 믿는 자를 죄 짓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셨다. 너무 놀란 복음 아닙니까? 십자가는 능력입니까? 면죄부가 아닙니다. 무한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분이 무한한 사랑이 공개되었는데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분이 무한한 사랑은 공의와 자비가 나타났는데 회개한 죄를 용서하시되 절대로 그냥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적 용서 없습니다. 반드시 그분의 사랑은 죄인을 회개시켜서 용서합니다. 그게 공의 아닙니까? 그게 또 자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용서받은 사람일지라도 그냥 자비롭게 그대 이후의 생애를 덮어주지 않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은, 변화시키는 사랑은 그들을 변화시켜서 공의를 만족시켜버립니다. 아멘.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다 이루었는가? 갈바리의 십자가는 율법의 불변성을 말해주는 한편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사실을 온 우주에 선포한다. 구주께서 임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외칠 때 사탄의 멸망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오랫동안 계속하여 온 대쟁투는 이제 판결이 났고 죄악의 최종적 도말이 확정되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 설명드립니다. 다 이루었다. 뭐가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시작된 그 죄가 영원히 우주에서 근절시킬 수 있는, 영원히 죄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간단히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음으로 추방되었습니까? 근데 왜 지금 사단이 지구에 남아있습니까? 지구에도 더 이상 있을 곳이 없는 때가 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이 이루어지면 그때입니다. 다시 예를 들면 사탄의 범죄에 타락했지만 주님께서 즉시 마귀를 죽일 수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왜요? 이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죄에 대한 비밀과 사탄의 실체와 사탄의 기만과 술책과 그에 반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온전히 드러나므로 죄는 무덤 침입자며 하나님께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는 분이시며 모든 죄의 책임은 사단에게 있다는 사실과 그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며 공의로우며 사랑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우주 앞에 계시가 되었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죽일 수도 죄를 없앨 수도 없었습니다. 아멘. 이 말의 의미를 또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한 사람이 의심이 생겼는데 그 의심이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참 나빠 쑥덕쑥덕거렸어요. 그러면 그 들은 사람이 쑥덕거림 당한 그 사람을 볼 때 마음속에 씨가 뿌려져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대네 라는 의심의 씨가 뿌려져 안 뿌려져요? 뿌려져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없애버리시면요 피조물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의심의 뿌리 씨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 되면 오해입니다. 오해. 사람에게 다 드러내셔서 한쯤에 한치의 의혹도 없이 의심도 없이 불신도 없이 완전한 사랑의 계시에 대한 그분의 풍성에 대한 완전한 이해의 기초가 되었을 때 사탄이 무릎 꿇고 내가 틀렸습니다. 계시 심정 보십시오. 당신 심판 의롭습니다 하고 악인들이 공개하잖아요. 하나님 의롭습니다 하잖아요. 자기들이 칠장 받으면서 이해되셨죠? 사단이 하나님 나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있을 곳이 지구상에도 없네요. 자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뭘 다 이뤄놓으셨는가? 이제는 마침내 죄의 영원한 최종적 도말이 확정되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그럼 어떻게 확정되었는가? 우리 여러분 한 개인의 예를 듭니다. 우리 영호에게. 영호가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 미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미래를. 영호가 인침받는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영호가 용서받고 승화되어지고 속죄받을 때 영호의 죄가 영원히 도말 그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때 집행유예가 참 좋죠. 지금 감옥에 안 가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집행유예를 주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집행유예를 감사하게 살면 집행유예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집행유예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심판이 복음입니다. 한편으로 이해되셨습니까? 빨리 심판을 받으면 참 좋아요. 준비된 사람들은 맞습니까? 그죠? 반면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이요 두렵고 무서운 기별이요. 그죠? 여러분 성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빨리 심판이 그리워져야 합니다. 아멘. 영원히 제가 도말될 그 놀란 유쾌한 날, 기쁜 날 아닙니까? 아멘. 이해되셨죠? 아멘. 자, 그 다음. 같은 뜻인데, 뭐가 다 이루었는가? 타락한 인류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데, 십자가는 지성소로 가는 길을 열어준 열쇠입니다, 열쇠. 아멘. 맞죠? 아버지 계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열심히 열심. 그 피를 가지고만 갈 수 있어. 그 피를 가지고만. 피를 가지고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피를 가지고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가 있어야만 용서받고 피가 있어야만 성화되어지고 피가 있어야만 속죄받습니다. 오직 그분의 피죠. 그분의 희생이죠. 그 피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공의와 자비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깊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시대 소망 아까 다 이뤘다 챕터를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깊이 읽어보십시오. 자, 세 번째로 참 중요한 말씀이네요. 뭐가 다 이루셨는가? 그는 아버지께 의무를 지고 있던 조건들 곧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하늘에서 맺은 은약 가운데 그가 이행해야 할 몫을 다 이루었다고 하였다. 참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뭐가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구속사업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이루어야 할 의무의 조건이 있었는데 곧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하늘에서 맺은 은약 가운데 한 부분 은약을 두 개로 나누겠습니다. 지상 봉사사업과 부활 성천은 이후에 하늘의 봉사사업 두 국민으로 나뉘어집니다. 두 국민으로 나누어진 가운데 이 지상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선지자로서 구속자로서 이 땅에 사시면서 이루어야 할 조건을 한 몫을 이행하셨다. 그것이 뭔가 들으십시오. 그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그 일이 뭔가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지상에서 사람들이 따라야 할 모범으로 한 의로운 품성을 다 이뤘다는 것이다. 너무나 정확하죠. 예언의 선물 3권 260페이지 261페이지 요한복음 17장 4절과 10절에 화이트보인 주석. 다 이루었다. 뭐가 다 이루었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의로운 품성을 다 이루었다. 그것이 혼인 예복이요. 혼인 예복. 그 예복을 입어야 하늘에 가는데 어떻게 입는가? 칭의와 승화를 통해서 입는 것입니다. 칭의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고 승화를 통해서 마음에 넣어주신 의가 누룩처럼 역사에서 내 전신을 다 변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다 완성되었을 때 처가 토말 되어지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는 의가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다 이루었는가? 죄와 사탄의 멸망이 영원히 확실하게 되었다. 이것을 바라보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 또 뭐가 다 이루었는가? 영원히 사람들로 하여금 죽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셨답니다. 죽음을 멸하셨습니다. 사망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도 사망이 멸하십니까? 지금도 영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줍니까? 옮겨지죠. 이런 사람들이 생명 가운데 잡으시오. 생명의 씨를 가지고 무덤에 심겨지면 부활합니다. 이게 씨의 원리 아닙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쓰고 썩으면 싹이 나는 것처럼 생명의 씨를 받아서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임종하시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씨가 땅에 심겨진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부활할 것입니다. 그 일을 십자를 통해서 이루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복음은 영생과 생명과 불멸을 선포한다. 여러분, 죽음 저도 싫습니다. 죽음. 죽음 생각하면 너무너무 싫어요.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망시켜 놓으셨습니다. 히브리 4장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무한정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더 성경 하나하나 펼쳐서 NC를 펼쳐서 십자의 참 의미 그분의 사랑을 공부하고 싶어요. 두 번에 걸친 짧은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핵심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은혜가 여러분 정말 경험되어져서 이마에 영혼이 십자의 표식이 찍히는 그 구원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초기 문집 78페이지 79페이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십자가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있는 광경을 꿈에서 보았다. 그 성전 안으로 피한 사람들만 마지막 때 구원을 받을 것이며 밖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잃어버린 바 될 것이었다. 밖에 머물고 있는 무리들은 각각 자기의 길을 가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 안에 들어가야 안전하다는 것은 교묘한 속임수에 불과하며 실제로 피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심지어 성전으로 급히 들어가는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기까지 하였다. 나는 조롱과 조소가 무서워서 무리가 흩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들의 눈에 띄지 않게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인파는 줄어들지 않았고 점점 더 늘어났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늦을까 염려되어서 급히 집을 나와 무리를 뚫고 들어갔다.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열망 때문에 나는 주위에 있는 군중들을 살펴볼 겨를이 없었다. 성전 안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그 거대한 건물이 한 개의 큰 기둥으로 받쳐져 있는 것을 알았고 그 기둥에는 온몸이 상하여 피투성이가 된 어린 양 한 마리가 묶여 있는 것을 보았다. 거기 들어온 무리들은 이 어린 양이 우리 때문에 찢기고 우리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보였다.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다 어린 양 앞에 나와서 그들의 죄를 고백해야 하였다. 그 어린 양 바로 앞에 높더랗게 좌석들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매우 행복해 보이는 한 무리가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하늘의 빛이 비치는 것 같았으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천사들의 노래인 듯한 즐거운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들은 어린 양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으며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어떤 유쾌한 사건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짧게 말씀드리면 이 엘렌 화이트 예수를 만난 경험을 지금 꿈속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보되어졌을 때 화이트는 이 경험을 했어요. 이 경험을요. 성전에 들어가서 용서를 받고 거듭났고 화이트 부인은 유쾌하게 되는 때를 바라보고 있어요. 유쾌하게 되는 때. 뭡니까? 너 준비의 성령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야 성전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기다립니까? 유쾌하게 되는데 늦은비 성령.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구속의 신비한 사랑이 여러분 경험되어져서 다시 강조합니다. 허물이 마치고 의가 영원히 영속되어지는 나타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도 바울의 경험 속에 십자가가 왜 자랑거리였고 십자가 왜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한 의미를 이해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린 이 말씀, 시대 소망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 중요한 말씀의 의미 하나하나를 깊이 이해하고 아멘하고 경험하며 찬송하며 그 놀란 변화시키는 용서하는 구속의 선비한 사랑의 계시가 십자를 통해서 온 그 은혜를 능력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체험하여서 우리 안에도 다 이루어진 경험,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마침내 우리 안에서 의가 완성되었을 때 품성이 완전케 되었을 때 기록하는 천사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인을 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 경험이 응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